यश भक्कजी निगच्छुमा करुणा निरोनेम ननशिलु नामिया नामिया नामिया नामिया नामिया नामिया निगेश थोड़ा सुजीमा आनंदाम सरानी향기에 취해버렸어 생각만 해도 그 눈빛만 봐도 나는 많이 많이 많이 행복해 아, 너만을 껴안고서 이대로 이대로 멈추고 싶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불도 없는 너는 너는 내 세상 내 인생을 가져가도 네가 좋아 그런 날 밀어내면 나는 싫어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내게서 돌아 서지마 이대로 멈추고 싶어 아,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둘도 없는 너는 너는 내 세상 내 인생을 가져가도 네가 좋아 그런 날 밀어내면 나는 싫어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내게서 돌아서지마 네가 바로 내 세상이야 너는